주께 부대인 세계 교수님 대사보다 빛나는 날자 조국으로 여와서 여와서 여와 Shabbat Larde, come to Rajim Kana, I am a Koro, you're a Diana. Shabbat, Shabbat, Shabbat, Shabbat, Shabbat, Come on, I'm ready to go.